오늘은 이름 교회 세 번째 예배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주보에 있는 대로 주보 이렇게 보시면은 주보가 이렇게 뭐 치즈 색깔도 나고 우유 색깔이라서 예쁘죠? 네, 오른쪽에 보시면 그 오직 성경, 그 종교개혁 시대에 그 어두웠던 시대에 오직 신앙을 되찾기 위해 싸웠던 그 다섯 가지 신앙의 고백적 내용들이 첫 번째 저번에 왔던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모든 만물의 최종적 권위는 성경에서 존재하고 성경이 모든 것을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솔루스 크리스토스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 다음으로 종교 개혁자들이 이제 다섯 가지는 동일한 내용들인데 동일한 어느 것이 우선순위고 그런 건 없지만 두 번째로 이어 말씀을 나눌 것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주인이십니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이제 대신방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방을 하거나 대신방을 받는 그런 가정들을 많이 받다 보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기도제물 나누거나 삶을 나누다 보면은 그 대신방 받는 가정이 대부분의 가정들이 청년이 아닌 이상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 가정이 자녀들이 조그만 자녀들이든 큰 자녀들이든 늙은 자녀들이든 그렇게 자녀들 늙은 자녀들은 나쁜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늙으셨으니까. 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님 항상 자녀들 걱정하고 기도 제모를 합니다. 근데 첫 번째로 자녀들을 위해서 목사님 내가 우리 이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항상 덧붙이는 말씀이 내가 참 기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 자녀들이 참 저렇게 예수 믿어야 되는데 내가 부족해서 내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제 좀 더 그 과정이 지나다 보면은 좀 더 나가다가 이야기하다 보면 눈물을 글썽이면서 내가 죄를 많이 져서 내 자식들이 저렇게 죽게 나오지 못하고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이렇게 이 모양을 사서 내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다고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더 나눔을 하고 더 기도점을 나누다 보면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냐면 내가 이렇게 살면 내가 주님 앞에 갈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 모양 이대로 주님 앞에 못 갑니다. 이렇게 가시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데 대부분의 사람들과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그 마음속에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자리 잡고 있냐면 마지막까지 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나의 죄악과 나의 그러한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내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의 중심에는 내가 잘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선한 행실로 사는데 이것이 그 마음속에 그 생각 신앙의 중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결국은 무슨 이야기로까지 나올 수밖에 없냐면 마지막까지 착한 그리스도를 살아야지 내가 구원받지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속에 자리 잡은 생각뿐만 아니라 이미 중세 종교개혁 시대에 이 생각이 가장 지배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착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그 당시 때도 구원의 핵심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이 우상이 되고 그 우상이 선한 것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 주보를 한번 보십시오. 주보에 이제 설교에 필요한 부분들을 주보 안쪽에 설교 도우미를 제가 넣었습니다. 주보를 쫙 펼쳐시면은 오른쪽에 하면 설교 도우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솔루스 크리스토스. 종교개혁 시대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은 구원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이전 시대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마지막 심판 때까지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길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근데 중세시대는 로마 카톨릭교에서도 그렇지만 성자들에게는 잉여 공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성자들은 너무 거룩한 사람이니까 그들이 쌓은 공로가 본인을 구원하는 것 말고도 그 남은 공로를 누구에게가 전달해주고 누군가에게 주고 누군가에 빌려주어도 그 성자의 공로로 인하여 그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중세 종교개혁 시대에는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정말로 그 사제가 아주 악한 일, 말도 안 되는 악한 일을 저질렀어도 예배에 집례하고 칠성례 예배를 집례하게 되면은 그 예배에 그의 공로, 잉여 공로로 인하여 예배 나온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는 천주, 로마 카톨릭 천주교에서도 그리스도가 구원의 열쇠가 맞죠. 구원의 길이 맞죠. 그런데 이미 저사에 있는 성자들 역시도 동일하게 영광의 자리에 있는 성자들 역시도 구원의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 잉여 공로란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예배를 통하여 칠성례를 통하여 충분히 사람들에게 줄 수 있고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냥 잘 생각해 보면은 엄연히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는 천주교 안에 존재하는 수많은 성자들 중에 하나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면 누구나도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사람이 우상의 시대였었어요. 교황이 잉여 공로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존재였고 교황을 통하여 사제를 통하여 구원의 은총과 은혜가 임한다라고 그것을 가르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사람이 우상이 되고 그 우상이 사람이 된 우상, 사람이 만들었거나 사람 자체가 우상이 되었거나 그 우상이 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만약에 교황이 그 중세시대의 성자들과 사제들과 그 시대의 교황이 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누군가로부터 부여받거나 그 능력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이게 불가능한 것이 칼럼에도 썼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구원은 인간의 한계치를 넘어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 어떤 거룩한 태어나서 말 그대로 한 번도 죄를 안 진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가 그로 인하여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구성의 내용물들은 그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그 성질의 것과 전혀 별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아무리 선한 행위가 완벽한 자라도 그것을 이룰 수가 없게 됩니다. 그때 당시나 지금 당시나 똑같이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다원주의자들이라 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다원주의자라고 분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외에도 다른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기독교 안에서 구원받기 위하여 필요한 필수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지만 기독교 밖에 있는 다른 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건 선택사항이고 다른 종교 안에서는 또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역량의 존재를 의지하거나 믿고 그것을 따라가면 역시 구원의 길은 열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원주의자들의 부류에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 안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아무 곳에나 구원은 다른 곳에도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부류가 있는가 하면은 또 포용주의자들이 있습니다. 포용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포용주의자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분명합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지 못해도 성경을 잘 행하는 것만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분명히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성경에 대해서는 잘 알고 성경이 가르치는 예배의 행위와 예전이나 예배의 내용들과 습관들은 잘 지킵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 역시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가? 포용주의자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보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게 됩니다. 신구약 성경의 66권의 성경을 다 봐서 그 성경이 누구를 가르치냐면 딱 한 분입니다.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근데 포용주의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약의 야훼 하나님이라든지 또 다른 믿음의 조상들이라든지 그러한 구원의 원리들만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성경의 다른 것을 믿어도 그것을 포용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지 않아도 집에서 TV를 틀었고 같이 찬양 따라하고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나는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다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의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성경의 내용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하고 계시한 내용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포용주의자들은 아, 예수 그리스도 안 믿어도 돼. 성경을 잘 알고 성경에서 말하는 예비의 행위들을 잘 따라하면 그것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부류들이 있습니다. 만인 구원론자들이라고 말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지옥을 부정합니다. 아이 지옥 같은 게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아 예수가 어디 있어? 그냥 이 세상 살다가 끝나면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그런데 다른 한편 지옥을 인정하는 그 부류들 중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생각과 다릅니다. 뭐냐면 이 세상에는 그래 천국과 지옥이 있어. 사람은 죽으면 천국과 지옥을 가게 돼 있어. 근데 생각해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잖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시는데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살아가게 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너 내 마음에 안 들어. 너 예수 그리스도 안 믿었어. 하고 지옥에 던져봐. 하나님의 선하심에 위배되잖아. 이건 하나님이 아닌 거야. 그래서 만인 구원론자의 부류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지옥이라는 것은 실제로 지옥 간 자들도 있긴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지옥에 갔어도 하나님의 선하신 속성에 의해서 마지막에는 지옥에 있는 모든 자들을 끌어올리셔서 구원을 하시게 된다. 이 세상의 심판은 언제 오냐? 지옥에 있는 마지막에 남아있는 한 사람을 다 구원하여서 천국으로 이끄시는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이 끝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공통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게 무너집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는 길이 없습니다. 중세 종교개혁 시대에 왜 어둠이 왔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유일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우상이 되었고 그 사람의 공로로 인하여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에도 사람의 공로가 이유가 되었습니다. 아까 말한 다원주의자들이나 포용주의자들이나 만인 구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역시도 그들에게 있는 공통적인 생각은 뭐냐면 공로 사상입니다. 그래, 사람이 뭔가를 해내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할 수 있는 뭔가를 해내면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중세 종교개혁 시대의 그 팽배했던 그 시대의 마음이었고 생각이었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지배하는 생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혹시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함을 받았어. 나는 오늘 죽어도 내가 저 천국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영광 드리며 살 수 있어. 그런데 생활을 하다가 생활이 자꾸 연약해지고 몸이 연약해지고 삶이 연약해질 때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엄습하고 내가 이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바로 다원주의자들과 포용주의자들과 많이 구원론자들이 했던 그 내용이 됩니다. 결국 구원은 내가 하나님께 제대로 살아야지 받는 어떤 선물로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그 주보에 있는 이와 관련된 말씀을 쭉 했는데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12절인데요.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계속 반복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것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사람이 구원을 줄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누구도 저와 여러분들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정말 정말 태어날 때부터 장애로 태어나고 태어날 때부터 너무 모든 사람의 긍휼이 필요한 존재로 태어난 아기랄지라도 그 부모가 그 아기의 생명을 대신해서 죽을 수는 있지만 그 아기의 영혼이 영혼 가운데 들어가는 건 그 죽음을 대신할 수 없다는 얘기가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사람의 인간의 한계치로는 하나님의 영역 안에 그 어떤 것도 잠시 발을 들여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혀 별개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이 사건이 3장에 보세요. 한번 3장에 한번 보십시오. 3장에 1절, 2절에 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을 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이렇게 됩니다. 나면서 전혀 걸어볼 수 없는 자, 나면서 불행을 가지고 살아 태어난 자, 나면서 누구의 동호신 살아갈 수 없는 자가 등장하고 사도 바울과 요한이 그를 걷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단을 안 보고 13장 12절을 보십시오. 3장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11절 12절 보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나를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이렇게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어떤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이 사람을 육신과 영혼의 그 병 가운데 구원해 준 것을 왜 자꾸 내가 했다고 내 능력으로 보느냐. 내 행위로 이 병자가 고쳐진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도 끌려갑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 끌려가는데 9절에 4장 9절에 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만일 병자가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베드로는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4장 1절에 나왔듯이 수많은 지도자들 앞에서 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이 사람이 나은 것을 우리가 그에게 행한 착한 일로 자꾸 여기느냐라고 베드로가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베드로가 12절에 나와 요한의 힘도 아니라 어떤 누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가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분명히 베드로는 못 박아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두려움이 왔습니다. 무슨 두려움이냐면 확인을 죽기 전에 확인을 해야 됩니다. 무엇이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그리스도인이라고 살아가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자꾸 현실에서 삶의 행위적 내용들이 연약해질 때마다 자꾸 내가 그리스도께 가는 것이 맞는가?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는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라는 그 신앙 고백 안에는 여전히 그 신앙의 주체는 내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언제까지? 그런데 이것은 어떤 교회를 사역을 하고 시간이 지나도 동일하게 모든 연세 드신 분들이나 초신자 있는 분들 제가 보았을 때 야, 저 사람은 참 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해도 대부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대로는 주님 앞에 못 갑니다. 내가 이 모양으로 어떻게 갑니까? 이 모양이 이 오늘 본문 말씀의 다른 이로서가 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 종교개혁자들이 두 번째로 외친 이 내용을 통해서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속전의 개념입니다. 속전은 무엇인가 살 때 대신 그 대가를 지불했다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근데 속전은 사람이 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속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셔서 본인을 내어주신 대가로 내어주신 것이 속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구조대원이 어떤 불 속에 있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뛰어든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육신을 살릴지 몰라도 잠깐뿐인 육신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살리는 속전은 사람이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속전을 하신 분은 유일하게 온 인류 창조되고 마지막 심판 때까지 유일한 한 분밖에 없습니다. 속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분이 없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솔루스 크리스토스를 기억하실 때에 두 번째 개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엇이냐면 중보자입니다. 속전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계신 3위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유일한 존재로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죄인인 우리와 영원한 창조주신 하나님과 그 가운데서 화목할 수 있는 그 능력과 실력과 내용이 사람에겐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자신의 삶의 형태와 상관없이 자신의 삶의 굴곡과 상관없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할 수 있다면 그리고 내가 어떠한 병에 걸리고 어떠한 우울증과 어떠한 죽을 만한 상황의 사선을 넘나든 상황까지일지라도 여전히 그의 신앙이 내가 이래서 어떻게 주님 앞에 갈 수 있는가가 아니라 이미 나를 속전하여 주시고 이미 하늘 보좌 앞에서 나를 중보하여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붙드시니 얼마나 감사한가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대신방이 참 좋은데도 대신방 하면서 가장 슬픈 것이 그것입니다. 이대로 살면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갑니까? 이건 너무 무서운 말입니다. 그분이 그 말을 해서 실제로 그분이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압니다. 이미 오랜 세월 하신 어르신들은 그냥 하나님께 죄송한 거예요. 열심을 잃어버리고 젊었을 때 정말로 그냥 불 속에도 뛰어들 것 같은 그런 신앙이 자꾸 사그러져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죄송하고 부끄러워서 하신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말씀 속에는 여전히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그런 신앙 고백적 내용을 살펴봐야 됩니다. 구원은 절대로 공로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은 행위로 이루어지지 않고 구원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함을 받았다면 그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러분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똑같은 실수를 범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받은 것을 흔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연약한 가운데 있더라도 그것은 여러분의 구원과 별개의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아파야 되죠. 눈물을 흘려야 되죠. 왜냐하면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미 굉장히 세상에 줄 수 없는 축복의 은혜의 언덕을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데 그러한 은혜의 언덕을 넘어가는 자가 축복과 그 구원의 축복과 비교할 수 없는 사소한 것에 넘어지고 그것에 끌려들고 그 유혹에 넘어졌다는 것은 주님 앞에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 수준에서 부끄러워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데 나를 어떻게 주님 피값으로 사셨는데 내가 욕 따위 욕해가지고 이렇게 넘어져서 하나님 죽게 이렇게 넘어졌습니까? 이 부분에서는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아파야 되고 괴로워야 되고 주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원받은 자들이 이러한 것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니고 이러한 것 때문에 구원이 흔들리지도 않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께서 우리 이름교회 성도님과 우리 천우교회 성도님들께서 또 한 주간 살아가실 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고 또 아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전히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 넘어뜨리길 좋아하고 이미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쓰러지길 사단은 좋아합니다. 그러한 것에 더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오히려 주를 더 붙잡고 구원받은 자로서 주 예수를 닮아가는 귀한 삶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